Let me love, let me fall in love. 있는 그대로 날 좋아해 줄래? 언제나 곁에 언제나 I love you. I wanna fall in love with you. 그렇게 항상 두려웠나 봐. 다시 또 사랑할 수 있을까? 아픈 이별 그 수많은 눈물에 내 마음 굳게 다쳐버려. 뛰고 있지만 아니 다시 믿지 말라.